일종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제더니 일각인 신앙미지에게 일일실형 무삼일고 도를 받고 하는 말이 이구불경이네 몸이 이군부 사본을 받아 이수중 군백로 중하소 이부지자니여든 일부이여는 못하겠소. 십생구사 할지라도 시왕전에 매인 목숨 16세에 나는 죽네 이 나이 나비나니다 하나님 전 비나이다 이내 준향을 사